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있어 boring 아무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꼽 빠질 만큼만 폭소화하고 싶은 날이야 Yo what are my thugs 어디야 넌 올 때 병 맥주랑 깜짝 놀게 사와 클럽은 구미가 잘 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발랑 워 외부인은 영력껏 차단시켜 밤새 수다 떤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축제 괜히 식순 생순 I want my juice back 좀 전까지 먹자지 바다 한 명 두 명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떠나지 못할 바엔 창밖은 쳐다도 안 봐 회가닥에서 주태를 부려도 No worries at all 이미지 왜 챙겨그래 봤자 우리끼린데 늦기 전에 my pants bitch 이 시대가 얼마나 must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em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금이 결제하는 새벽 2시경 술잔과 감정이 송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아무 노래 나 KOC